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길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고침 받은 사람의 이야기가 말 이게 없구나. 내가 다 해야 되네.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네. 아, 여자들이 할 네. 제가 실수했어요. 죄송합니다. 그 마을 사람들이 말하는 게 없었고 그 고침 받은 사람이 말하는 게 없었네요. 다 설명이었어. 자, 어쨌든 좀 집중했죠.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 오늘 그냥 다시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무덤 사이에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자기의 어떤 공동체로 받아들이지 않고 무덤 속에서 무덤 근처에서 살도록 내버려 두고 또 그 정신 나간 그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막 쇠사슬로 막 묶으려고 했죠. 근데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어서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를 고치셨고 그 사건을 통해서 돼지떼 2,000마리가 죽게 되고 마을 사람들을 예수님더러 떠나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고침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쫓겠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너희 집으로 가서 내가 너한테 한 일을 전하라 이렇게 얘기하셔요. 이게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렇게 귀신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냐면 나랑은 상관없어. 뭐 그냥 정신 나간 사람의 이야기인데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고 나는 정상인데 뭐 내가 이런 이야기를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분명한 건 성경은 그냥 쓰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를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마치 성경은 우리를 보여주는 거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귀신의 이야기가 사실은 나의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거예요. 오늘 집중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가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로 나눴었는데 군대 귀신 들린 자, 그리고 마을 사람들, 그리고 고침받은 자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이 있고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각각 대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지금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들에게 어떻게 행하셨고 이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그것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귀신 들린 것과는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건지 아니면 우리도 역시 어쩌면 귀신 들린 자로서 살고 있는 건 아닌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주목해서 봐야 될 사람은 바로 귀신들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과 귀신들입니다. 자, 우리 5장 2절 그리고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예수님께 반응하는지 보십시오. 2절 시작. 배에서 나오심에 예수를 만나니라. 자, 6절 보세요.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네. 희한하죠? 귀신이 예수님을 봤는데 도망가는 게 아니라 달려옵니다. 왜 그럴까요? 피해봤자 부처님 손바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진으로 이제 와서 이제 굴복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귀신 들린 사람의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뭐예요? 이제 7절 같이 보겠습니다. 7절. 우리가 이거 어디서 한번 봤습니다. 이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자, 잠깐 일단 여기 보세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여러분 귀신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 그것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자, 귀신은 정확하게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까? 못 보고 있습니까? 보고 있죠? 여러분 귀신, 그럼 이 얘기는 곧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럼 우리가 귀신 들린 자 한번 만났습니다. 어디서? 1장에서 만났어요. 1장 한번 찾아가 봅시다. 1장 그때 여러분 설교를 뭐 기억할 사람들이 거의 없겠지만 1장 보세요. 1장 21절에서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장 21절 같이 읽어요.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자 23절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24절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여러분들 귀신들은 정말 귀신처럼 예수님을 알아차리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에게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데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데 예수님께 고침받고 예수님에 의해서 뭔가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지금 귀신들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군지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아세요? 근데 여러분들 그 예수님을 안다는 그 사실이 정말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증명할까요? 여러분 분명하게 성경이 얘기하죠. 예수님을 내가 알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아는 게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착각 속에 단순히 내가 어떤 이런 공식 있잖아. 신앙의 공식.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구원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믿으면 난 천국 간다는 그 공식을 가지고 내가 신자라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착각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귀신도 안다고요. 귀신도. 그래서 여러분들 야고보서 2장 19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뒤쪽에 있어요. 뒤쪽에. 373쪽에 야고보서 2장 19절. 야고보서 2장 19절. 여러분 정말로 분명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귀신과 똑같은 삶을 살면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을 수 있단 말이야. 자, 2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을 믿느냐? 잘하는 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여러분들 그냥 뭐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내가 지식적으로 이해한다고 그게 여러분들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고요. 자, 그러면 뭐가 필요하답니까? 자, 20절 읽어봅시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뭐래요? 어떤 믿음이 필요하대요? 행함이 있는 믿음. 그냥 말만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란 게 뭘까요? 뭐가 행함이 있는 믿음인 거죠? 착한 일을 하는 거? 말씀대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거? 그걸 행함이라고 그럴까? 그게 아니야. 봐봐. 자, 21절 보세요. 21절. 그 야고보서 2장 21절. 그래서 이 행함 있는 믿음이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을 지금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을 가장 소중한 자기의 외아들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자, 이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래요. 무슨 얘길까? 자, 그리고 또 넘겨보세요. 23절, 네. 25절을 보세요. 또 그 행함 있는 믿음이 뭐냐를 등장, 이렇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등장시키는 인물이 라합이야. 기생 라합. 그러면 우리 여호수아서 했잖아. 작년에 했나? 그렇죠? 여호수아에 나타나는 기생 라합이 그 정탐꾼들을 살려줘서 그 정탐꾼들이 무사히 도망가게 된 그 사건이잖아요. 25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 여러분들 여기서 나타나는 그 행함이란 게 다 뭐예요? 이 행함이란 것은 라합이, 좀 더 쉬운 게 라합이야. 뭐냐면 자기 동족에게 자기가 죽음을 당할 상황인데 그 스파이들을 살려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라합은 지금 자신이 죽어도 괜찮다라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에게서는 어떤, 자기 생명보다 자기의 아들이 더 소중하단 말이야. 자기 전부이기도 한단 말이야.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나는 포기되어져도 괜찮습니다라고 하는 거라고. 그럼 이해가 가십니까? 행함이란 건 그겁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행함 있는 믿음이란 것은 죄인인 내가 망해도 괜찮습니다. 죽어도 괜찮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게 진짜 행함인 거야. 자기를 멸망할 자로 여기는 거, 그것이 진짜 여러분들 행함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만이 자기를 멸망할 자로, 죽을 자로, 지옥의 심판을 받을 자로 진정으로 인정하는 그 사람만이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순간이 아, 은혜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데 주어진 인생이고 삶이구나, 다 은혜구나, 이걸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 나 같은 죽어 마땅한 자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무나 소중한 존재가 되게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이 자기의 그 고귀한 생명을 바치러 오셨다는 것이 너무 놀랍고 귀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성경이 얘기하는 진짜 행함이에요. 진짜 행함. 아,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 그게 여러분들 믿음의 행함이에요. 믿음의 행함. 그런데 여러분들 귀신들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귀신, 이 군대 귀신은 뭐라고 해요? 다시 우리 마가복음으로 돌아가 보세요. 마가복음 5장에 보시면, 자, 7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알았어. 근데 뭘 지금 모르고 있습니까? 자,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지금 귀신은 어떤 상태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기 자신을 멸망할 존재로 보지 않는 거야. 자기 자신을 죽어야 될 죄로 보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아. 예수님을 원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리고 뭐만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귀신은 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죽어야 될 자로 보지 않고 멸망당해야 될 자로 보지 않으니까 내가 아픈 거, 내가 괴로운 거, 내가 힘든 거, 내가 어려운 거, 이것만이 이 귀신의 모습 속엔 전부인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들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 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여러분들 지금 귀신이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지금 그의 인생을 지금 막 망치고 있잖아. 몸을 다 그냥 괴롭히고 막 긁고 막 해치고. 자, 귀신은 지금 어떤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자신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지금 파괴되고 있고 엄청난 그 해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있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그 사람이 아픈가 슬픈가 기쁜가 그거는 전혀 상관하지 않고 자기 안부만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거, 내가 잘못되는 거 그거에 따라서 울고 웃는 그런 상태가 여러분들 귀신 들린 거예요. 여러분들 뭐가 귀신의 모습인지를 보세요. 정말 막 이상하고 정신 나가고 막 미친 짓을 하는 게 귀신 들린 건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한 역사이긴 하지만. 근데 여러분들 특이한 거 예수님이 특이한 행동을 하십니다. 뭐냐면 귀신의 이름을 물어요. 자, 우리 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예수님이 귀신의 이름을 묻는 적이 없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실 때. 근데 그러니까 이 사건이 되게 특별한 사건인 거예요. 뭔가 이 세상에 있는 그 우리의 눈으로 그냥 이렇게 보이는 이 현실이 아닌 어떤 더그 배후에 있는 어둠의 세력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를 우리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물으십니다. 이 귀신이 뭐라고 자기를 군대라고 합니다. 이 군대는 헬라어로 레기온이라는 단어예요. 이 레기온이라는 단어는 그 로마의 부대가 있거든요. 로마가 이제 그 강력한 그 군사력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했잖아요. 그 로마가 이렇게 갖고 있던 부대의 가장 큰 부대의 그 어떤 그 유닛을 레기온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보병이 6,000명, 그리고 기마병이 한 120 명으로 구성된 그런 부대를 레기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군대 귀신이라는 것은 그 정도로 많고 거대한 힘을 가진 존재로 지금 사람을 지배하고 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이 사람을 막 쇠사슬로 묶고 막 뭔가를 이렇게 막으려고 해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여러분들 이게 우리의 현실 아니에요? 그렇죠? 이 사회가 우리가 아무리 어떤 과학으로 뭐 도덕으로 종교로 막 어떤 뭐예요? 교육으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악들을 제어해 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게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해결이 안 되죠.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계속해서 엄청난 살인과 사건과 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게왜 그렇겠습니까?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우리의 모습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 어떤 강력한 그 죄와 악과 그 어둠의 세력에 붙들려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예수님은 또 다른 이상한 행동을 하셔요. 그게 뭐냐면 자 10절을 한번 보세요. 10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자 귀신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간구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귀신이 참 희한하죠?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그 간구를 들어줘요. 13절 보세요. 13절 뭐라고 간구하는지 봅시다. 11절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13절 보세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허락하신대. 네, 돼지 떼로 들어가서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길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여러분들 저는 이거 읽으면서 되게 신기했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귀신의 기도를 간구를 들어주는가? 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상하던 예수님 맞아요? 네? 하나님의 자녀만 기도 들어주는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자, 이 간구를 들어서 지금 어떤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그 주변에서 맛있게 풀을 뜯어먹고 있는 돼지, 무고한 돼지 2,000마리가 귀신이 이제 그 돼지 떼 들어가서 바다로 빠져서 몰사했습니다. 왜 모르겠어요. 이게 그 귀신이 6,000마리였든지 2,000마리였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아니 왜 하나님은 왜 무고한 돼지떼를 그 돼지떼를 갖고 있던 그 주인의 그 재산의 손실은 어떻게 할 거야? 그렇죠? 그것들은 아무런 이렇게 생각도 안 하시고 아니 그냥 한 마리에다가 어? 그 2,000마리 그 귀신들을 다 몰아넣어서 한 마리만 죽이시지. 어? 그게 더 경제적인 거 아니에요? 더 우리를 생각해주는 예수님의 모습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거기 있는 돼지떼 전부를 다 빠져서 죽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물론 여러분들 분명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신 게 아니죠. 귀신이 그렇게 만든 거죠, 상황은.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예수님은 귀신의 대답을, 간구를 허용했을까? 여러분들 구약에 나오는 이야기도 좀 여러분들이 의문이 가는 게 있잖아. 그렇죠? 욥의 이야기. 사단이 뭐 간구를 해서 그걸 들어줘서 욥이 고난 당하잖아요. 왜 도대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님이 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은 정상이라고 여기면서 귀신 들린 그 자가 비정상이고 어? 자신은 괜찮은 자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본래는 오히려 귀신에 붙들린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폭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인 줄 이해가 가세요? 자기들은 그 귀신, 그 돼지떼를 갖고 있는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자기네들 정상이라고 생각했다고.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서 그 너희들, 너는 귀신 들린 사람이고, 너는 미친놈이고, 어? 너는 정신당한 사람이고, 나는 정상인 사람이야. 이렇게 살던 사람이야. 근데 이 사건을 일으켜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자기가 정상이라고 생각한 그들이 귀신 들린 자이고, 어? 그 비정상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을 사람들에게 더 집중해 봅시다.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돼지떼를 치던 사람들의 뭐 목동 같은 사람들이었겠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 와요.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침받은 사람이 정상적인 모습으로 제정신으로 있는 모습을 보고 이들은 기뻐하는 게 아니라 15절에 보세요. 15절에 보면은 두려워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 듣는 다음에 이들이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도대체 진짜 한 영혼 절망과 죽음과 그 무덤에 모든 사람들이 격리되어서 살아가든 그 고통당하던 한 영혼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았는데 그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뭐예요? 떠나가 주세요. 떠나가 주세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떠나가 달라고 뭐예요? 간구했대요. 그 귀신들과 동일하게 이들도 예수님에게 간구합니다. 왜 이들이 예수님에게 간구했을까요? 뭐 때문에 예수님 떠나가 달라고 간구했을까요? 뭐예요? 그들은 예수님보다도 뭐예요? 자기의 삶에 일어나는 어떤 손해, 경제적인 손실, 그게 더 두려웠던 거예요. 그게 더 싫었던 거예요. 돼지떼 2,000마리가 죽었습니다. 뭐 우리 지금 상황에는 별거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는 엄청난 재산이고 엄청난 어떤 자기의 그런 부였잖아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면 자기에게 일어날 자기에게 앞으로 더 큰 어떤 손해가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니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 한 사람이 고침받고 살았다는 그것보다 한 사람이 죽음의 자리에서 회복되었다는 거 그게 기쁜 게 아니야. 그리고 자기의 손해만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기의 그 손실만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떠나가달라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들의 모습과 귀신의 모습이 어때요? 똑같이 겹쳐지지 않습니까? 똑같이 정상이라고 여기던 그들 자신 이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귀신들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왜 수많은 정치인들을 왜 막 비난하고 막 무시하고 막 싫어합니까? 뭐 왜 그렇죠? 자신들의 욕망과 이기심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남이 어떻게 되든 자기의 자리, 자기의 위치, 자기의 명예, 자기의 영화가 그렇게 위협받을 때 그들은 더 고통스러워하고 그것들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인들을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정말 욕할 처지에 있는 정상적인 사람일까요? 우리도 역시 여러분들 사람들 다른 사람에게 특별히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 선거철이 돼서 투표날이 되면 투표를 안 해요. 선거날 놀러 가요. 날 그냥 기분 좋게 만드는 그런 날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다시 지난날 그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나를 위해서 공부하고 나를 위해서 돈 벌고 나를 위해서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그것만 신경 쓰는 것이죠. 그럼 우리 모두는 다 똑같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정치를 욕하지만 우리도 똑같은 모습인 거죠. 이게 다 여러분들 귀신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귀신에 들려서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고 있던 그 사람만이 아니라 스스로 이렇게 정상으로 여기는 그 사람들 역시 귀신의 사고방식에 붙들려서 살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폭로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습니까? 군대 귀신의 간청에 간구에 응답하셨던 예수님은 이들 마을 사람들의 간구에도 또한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들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으면 그것을 축복으로 생각했죠. 여러분들 이거 잘 들어보세요. 네? 과연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면 그게 축복일까? 여러분들 귀신은 응답받아서 자신이 원한 돼지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죠? 물속으로 빠져서 멸망하게 됩니다. 마을 사람들은 응답받아서 그들에게 손해를 가져줬던 예수님을 떠나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정말로 죽음과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신 그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에 대한 간구가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럼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침받은 그 사람을 한번 바라봅시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이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그 호수를 건너서 오십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살고 있던 그 지역은 유대인들에게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이방 지역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부정한 시체들이 있는 무덤 주위에서 살고 있었어요. 부정한 귀신이 들려 있었고 게다가 유대인이 부정하게 생각하는 돼지떼들 그 근처에서 살던 자였어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과 어떤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전혀 어떤 자격과 조건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불쌍한 존재를 이 유대인이신 예수님을 찾아가서 구원하신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갖고 있던 그 부정하게 여기는 모든 그 전통들을 다 뒤로 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여기는가 그런 모든 생각들을 다 뒤로 하고 이 한 영혼을 향해서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귀신 들린 자에게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세요. 헌금을 내가 고쳐줄게 헌금을 내라 하지도 않고 회개하라 명하시지도 않고 과거에 착하게 살았는지 묻지도 않고 앞으로 착하게 살 것인지 묻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단 한마디 말씀으로 그를 귀신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에 의해서 이렇게 귀신의 세력에 지배받아 고통받던 자가 회복되자 그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뭐라고 합니까? 아, 내가 예수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모든 잃어버린 인생을 다시 회복해 주신 그분께 내가 내 전부를 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붙잡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신은 나는 예수님과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얘기했지만 진짜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고백하게 돼요? 나는 예수님만을 붙잡겠습니다. 사람들이 떠나달라고 외면하는 그 예수님을 나는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자신도 동일하게 그 동네에서 그 예수님을 따른다면 외면받을 수밖에 없는 거. 그렇죠? 그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동안 받은 외면과 그동안 받은 수치와 모멸도 지긋지긋할 텐데 그 길을 또 가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다 주님을 따라가겠다는 거. 가족이 보고 싶을 때고 그동안 기다렸던 모든 사람들, 보고 싶었던 사람들 그것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그게 참으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인 거죠. 근데 여러분들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은 이 고침받은 사람의 간청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거절하세요. 희한하죠. 그렇죠? 귀신과 그 마을 사람들의 기도는 들어주시고 이 고침받은 사람, 정말 예수님에서 전부를 버리겠습니다 하는 사람의 그 간구는 거절하신단 말이에요. 자, 19절 읽으세요.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허락하시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네, 거절당합니다 예수님께.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거절당함이 이 사람이 모든 것을 얻게 되는 그런 축복의 거절당함을 이 사람이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붙들려는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살고자 하면 여러분들 죽을 거고 죽고자 하면 산다. 우리가 지난주 배웠잖아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실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에게 집으로 가서 너에게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불쌍히 여겼는가를 전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가 20절에 이렇게 하죠. 마지막에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그가 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베가볼리에게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너를 불쌍히 여긴 거,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고 내가 잘 되고 내가 안 되고 그거를 따라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영광 받으시고 또한 사람들이 진정으로 살 수 있는 그 길, 사람들이 진정으로 구원 받을 수 있는 그 길, 사람들이 정말로 그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다 던지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귀신 들려서 귀신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이 인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건져내셔서 인도에 가시는 그런 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 내 잘됨과 안됨 때문에 울고 웃는 삶, 그리고 그거에 매달려서 아둥바둥하는 삶, 거기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죽어가는 또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전도할 때 여러분들 정말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예수님 믿어서 이렇게 잘 됐으니까 너도 믿으면 잘 돼. 이걸 전하는 거 여러분 전도가 아닙니다. 그게 어떻게 전도예요? 그거는 네, 그거는 상품 광고예요. 네? 그 허벌라이프 알죠? 거기도 막 이런 간증을 많이 하더라고. 이렇게 먹었더니 이렇게 잘 살이 빠집니다. 이런 간증들을 되게 멋있게 해가지고 그렇게 막 팔더라고. 그럼 그렇게 해서 우리는 전도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 내가 불쌍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 전하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는 인생, 나로 인해서 누가 고통당하고 있는데도 혹은 다른 사람이 고통당하는 거에 아무도 관심 없고 내가 고통당하는 것만 생각하고 있는 이런 이 귀신에 사로잡힌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나를 불쌍히 여기신 그런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전하는 게 우리가 전해야 될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들, 정상적으로 우리가 내가 정상적이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노래하고 춤추고 뭐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정말 정상일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이 나를 위한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라면 성경은 그것이야말로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비정상적인 상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자에게 찾아오셔서 그렇게 귀신에 사로잡힌 그 상태를 벗어버리게 하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사는 정상적인 그 인간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비정상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생각하든 말하든 할 것 없이 주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지 그것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하고 그것이 참된 신자인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셔서 어떻게 만들어가기 원하시는지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이 시간 찬양할 텐데 소원이라는 곡이에요. 내 삶이 우리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참된 성경이 말하는 정상적인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길, 여전히 내 안에 귀신에 사로잡힌 어떤 모습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하나님 벗어버리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